남길 동 섬에 나 입기 좋구요. 너 보기 좋더라. 아이고 성화로구나. 가마채에 잡고 일란지 말고 나 시집 간대로 몸살이 오소래. 올바다 춤새나 아이고 아이고 사랑을 한다고 애당초 말하지 봉채를 받은 거 알리오. 아이고 아이고 성화로 오구나. Oh,